보석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길거리에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곳에서 늘어놓고 파는 것과 명품 백화점에서 화려한 조명과 멋진 케이스에 담아서 파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명품 백화점, 뭐 멋진 조명에 있는 그걸 다이아몬드라, 진짜라 그렇게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귀한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야말로 보석으로 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마치 진짜 다이아몬드가 길거리 가판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11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님 이런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신 표적이 뭐냐? 뭐라 그럽니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꼭 가판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런 꼴입니다. 과연 이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겠죠. 실제로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가령 7절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아기가 어디에 누였다 그럽니까? 강보에 누였다 그러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메시아가 정작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울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이에요.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왕국의 왕족이 아니에요. 유명한 셀럽들이 아닙니다. 정말 당시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 예수님 양 이렇게 어깨에 메고 뭐 멋있게 보지만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누워있는 태어난 자리가 말 구유고 정작 자기는 누울 자리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걸 맞이한 첫 사람들은 셀럽이나 유명한 권력자들, 왕족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 역설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고귀한 분이 우리를 그 고귀한 존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친히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그 비참한 자신, 그 인류가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이에요. 남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우리들에게 그런 자리에서부터 끌어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높으신 곳에서 예수님은 정작 우리와 같은 그 비참함에 처해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귀하게 하시려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이 아기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진짜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사실 밝힙니다. 오늘 4절도 보시면요, 다윗의 집 유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아기가 났다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온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장 32절을 보면요,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이를 낳을 그 엄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그가 누구냐면 이 마리아가 이제 출산하게 될 이 아기를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이 아기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또한 역설적으로 이 비천한 몸을 입고 난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2부에 있을 축하 행사요, 왕이신 예수님께 왕을 경배하며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믿기 때문에 왕처럼 높은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 그 왕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높으신 진짜 다이아몬드이신 왕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또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사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교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비천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고귀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러한 왕과 같은 자녀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2부에 행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하나 순서들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왕을 진정으로 왕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릴 줄 안다는 겁니다. 드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는 걸 생각하죠. 그렇죠? 성탄하면 함께 뭔가를 받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은 한번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받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드려보겠다. 내가 드림으로, 드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성탄의 그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려보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